이 베드로 전서는 신약의 여러 가지 서신 가운데 특별히 일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General Epistles, 일반 서신. 이 일반 서신이라는 건 뭐냐? 일반 서신은 어떤 특정한 교회나 특정 지역의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를 대상으로 기록된 서신, 이것이 일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빌립보서 하면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거고,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것이지만, 베드로전서 이것은 어느 교회를 상대로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서신을 한다고요? 일반 서신, 일반 서신.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는 고난을 겪지만은 앞으로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고난을 겪지만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끝나고 나면은 뭐가 온다고요? 영광이 온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내게는 영광이 기다린다. 예,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거니와 이 세상 삶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겪고 나면 그 뒤에는 영광이 오게 된다. 고난과 영광, suffering and glory, glory after suffering,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주제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유대인의 사도인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먼저 누구를 염두를 두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1차적인 수신자는 Jewish Christian,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이 흩어진 나그네, scattered stranger,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1차적인 수신자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고 전 세계에 특별히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1차적인 수신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진 나그네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과 그리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양측으로부터 적대감과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지역은 터키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이고 모두 다 이방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러므로 이방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어요. 이방인으로부터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또 한편으로 유대인들로부터는 정통 유대교를 따르지 않는다고 배교자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핍박받고 유대인에게 핍박받고 여기 가도 터지고 저기 가도 터지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매 챕터마다 다 환난과 핍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장 6절 7절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있다. 그리고 2장 20절 21절에도 고난을 위하여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또 3장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4장 12절에도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불시험이 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주께서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예수 믿고 살다 보면 뭐가 따르기 마련입니까?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만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께서 이미 확보해 놓으신 영광이 있다. 고난이 있으면 고난의 뒤에는 뭐가 온다? 영광이 온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살아봐야 앞으로 참 별 볼 일 없다, 앞으로 내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 그러면 뭐 살만한 용기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고생해도 앞으로는 영광이 있다, 그러면 뭐 니약가를 끌어도 끌만하고 또 굶어도 굶을만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앞으로 뭐가 온다고요? 영광이 있다. 니약가는 제가 어려서 들은 일본 말인데 이게 엉터리 말이죠. 사실 영어인데 리어카, 리어카, 뒤에 달려가지고 끌려오는 차라 하는 말인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니아까라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저는 어려서 일본 말 많이 들었어요. 벤또, 보통 벤또 싸갖고 가라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 니아까, 또 미루꾸, 미루꾸가 뭔가 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밀크, 밀크를 갖고 미루꾸라고. 아 근데 이제 밀크로 만든 그 사탕 그런 걸 미루꾸라고 했고, 참 그 미루꾸 한 개만 얻어 먹으면 세상에 부러운 게 없고 그랬었죠. 아, 그래서 일본 가면 지금도 알아듣는 말이 많이 있어요. 일본 가면 참 일본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수도국장 아십니까? 무라카와 스지마상. 어? 일본의 수도국장. 또 일본에는 관광성 관광국장이 있어요. 오자마자 가지마상. 이건 관광국장. 또 일본의 또 복지장관, 네벤토 니카무라 복지장관,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건 이제 조는 분이 있기 때문에 헛소리를 제가 좀 한 것이고.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딴 거 아니죠? 고난 뒤에는 뭐가 온다? 영광이 온다. 영광이 온다. 영광입니다. 1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3절로 5절 읽어봅니다. 3절로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얼마나 놀라워요. 성도가 받는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심으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엄청난 축복들을 마련을 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환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는 성도가 누릴 기업을 하늘에 간직하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 성도는 기업이 있어요. 하늘에 간직되고 보호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업을 누릴 성도 자체를 보호를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성도가 누릴 기업을 보호해 주신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려운 말이에요. 영어로는 inheritance, 유업이라고도 돼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이 받는 상속, 그 재산을 inheritance, 기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기업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을 의미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기업이 뭐냐? 나의 기업이 있다. 그럼 그것은 가나안 땅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이런 것, 예수 그리스도가 확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 그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목숨보다 귀하다 라고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도 목숨보다 귀하거니와 하나님 자신이 우리 목숨보다 귀하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랬어요. 고난의 증인이지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항상 붙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냐면 고난과 영광, 고난과 영광이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핵심은 참된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실현하신 원리예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성서 내용을 전체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모든 선지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스도는 영광에 들어가실 것이다, 고난과 영광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은 죄 때문이다, 조금 고난이 있으면 무슨 죄를 졌냐 고백해라, 자꾸 이렇게 자기는 죄 안 진 것처럼 막 다그치고 그러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인 것입니다. 또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성도는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축복을 누려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서적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축복도 누리지만 때로는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이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받으려면 무엇도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조금만 어려워도 예수 믿어도 말짱 헛거다고 하고 교회 고만 나가겠다고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조금 겪어야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영광이 온다. 그러니까 조금 고난이 있어도 피하지 마시고 뚫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은 없다고 했으니까 어떤 고난이든지 다 뚫고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저는 가수 중에 그 요새 어려움 겪고 있는 손호영이라는 가수를 좋아했는데, 아이 그 친구가 좀 그 어려운 거 있어도 뚫고 나가지 그래 또 왜 연탄불을 그렇게 하고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으면 그런 걸 왜 뚫고 나갔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피해 가야 됩니까? 아니면 꼬꾸라져야 됩니까? 아니면 뚫고 나가야 됩니까? 뚫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있어도 과감하게 뚫고 나가시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려움 뒤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고난과 영광, 이것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성도가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도는 능히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작은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먼저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미리 아셨다는 말은 한자로는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영어로는 foreknowledge. foreknowledge라고 하는데 이 예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는 수많은 목사들도 예지라는 개념을 완전 헷갈리고 있어요. 학자들도 예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완전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헷갈리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예지라는 걸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하나님은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를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믿을 자를 미리 하나님이 선수 쳐가지고 정해놓으신다. 예지란 그런 의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소위 예지 예정설이에요. 어떤 분은 알미니안 주의는 예정설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무식한 말이고요. 알미니안 주의는 예지 예정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예지 예정설은 뭐냐? 하나님이 미리 딱 인간들을 보시는데 아, 저 사람이 자유의지로 믿는구나, 저 사람은 자유의지로 안 믿는구나, 그러면 저 사람이 어차피 믿을 것 같으면 내가 선수 쳐가지고 예정을 해놓자. 이것이 예지예정설이에요. 저는 예지예정설을 믿지 않습니다. 예지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지라고 하는 개념은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지, 미리 아신다, 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자신을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대상은 그 사람이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신을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셨다 하는 의미가 예지에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예지의 대상이 사람이냐, 사람 그 자신이냐, 아니면 믿을지 안 믿을지에 대한 지식이냐, 이것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 또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지적인 지식이냐 아니면 깊은 사랑이냐, 이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절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미리 사랑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때 전에 창세 전에 미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미리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예지 예정설이 아니고 절대 예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후 시간에 한번 들어서 이 개념을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하, 그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알미니언 주의는 예지 예정설이고 칼빈 주의는 절대 예정설이라 이것을 구별을 하시고, 저는 알미니언 주의의 예지 예정설은 옳지 않은 개념이다, 이건 사람 속이는 개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사람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커닝해가지고는 미리 정해놓는다, 하나님을 상당히 커닝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냥 사랑하신 것이에요. 왜 사랑하셨냐? 모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위대한 구원의 순서인 것입니다. 이 순서는 끊어질 수도 없고 까꾸로 될 수도 없고 이 순서는 결코 또 누가 해칠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한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 구원의 순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저는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때전부터 미리 아시고 사랑하신 걸 믿으십니까? 예, 믿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도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18절 19절 읽어보죠.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뭐 돈 주고 죄 용서받는 거 아니란 말이죠. 금이나 은 주고 용서받는 거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뿌림을 받아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2장 24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육신적인 신유의 말씀이라고만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단순한 신유의 말씀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가 부르면 죽었다고 말해야 되고 의가 부르면 살아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일이 필요하니까 이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죽었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예 하고 대답을 해야 되죠. 또 죄가 부를 때 오늘 한잔 하시겠습니까? 하면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그래야지 아이고 웬 떡이냐 오래간만이다 이러고 달려가면 안 되겠다 말이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에 핏뿌림을 주시고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느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고 성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려고 핏뿌린 자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 성도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Sanctified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심을 받은 존재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중생을 포함해가지고 성도의 생애 가운데 계속되는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성도들의 삶에다가 계속 적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가? 때로 우리에게는 왜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간 고난이 있어야 사람이 예수님같이 변해요. 고난이라고는 하나 없이 그냥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사업 되는 것마다 돈 잘 벌고 공부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고 시험 치는 것마다 다 합격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고 상당히 교자가 딱 들어가서 벌써 걸음걸이부터 눈빛부터 좀 달라지고 상당히 교만하죠. 교만해봤자 별 볼 일 없으면서 상당히 교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고난을 한번 딱 겪게 되면 겸손해지고 그리고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때전의 깊은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뿌림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연히 단순히 인간의 자유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펠라기우스 주의나 알미니우스 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받는다고 이런 엉터리 소리를 합니다만은 베드로 전서는 그런 걸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구별된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은 고난이 와도 그것은 능히 뚫고 나가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구별된 백성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천국에 영원히 살도록 구별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성도에게 주신 지위가 뭐냐, 성도에게 주신 포지션, 지위가 뭐냐,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상한 지위를 주셨어요. 다섯 가지로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지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하나는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신 처소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늘에 계시지만 성도들 가운데 함께 계신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서로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막 함부로 행하고 막말하고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을 업수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로 신령한 집이라, spiritual house,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이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집이다. 그 다음에 2장 9절에는 나머지 네 가지 탁월한 지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2장 9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 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또 우리를 거룩한 나라, 또 그의 소유된 백성,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중간에 무슨 신부나 뭐나 그런 사람들을 낄 필요가 없어요.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상한 지위를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네 가지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행복한 백성이 되라. Happy people. Happy people이 돼야 된다. 기쁨이 가득 찬 행복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 베드로전서 1장 6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기뻐. 또 8절, 8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하니? 기뻐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겠어요? 기쁜 백성, 기쁜 백성. 그러니까 늘 예수 믿으면서 인상 쓰고 댕기지 마시고 기쁜 표정을 짓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쁜 표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윗니빨을 내놓으면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한번 윗니빨 내는 거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 기뻐 보이죠? 기쁜 백성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맨날 승질내고 싸만 하고 맨날 그냥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하나님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아, 막 시비만 걸고 승질내고 예, 그러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승질만 내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해피, 행복하고 기뻐하는 백성이 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홀리 피플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1장 15절,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홀리 피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됩니다. 그 지저분하고 어둡고 그런 데 가서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거룩한 백성. 그 다음 세 번째로는 humble people. 이게 일부러 H자로 맞추려고 한 거예요. 겸손한 백성이 돼야 된다. humble people. 5장 5절, 5장 5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 그러니까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 망하는 거는 이 교만해지면 망해요. 무슨 자기한테 장짜리 좀 붙었다고 교만해지고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겸손, 겸손, humble people. 행복하고 기쁘고 거룩하지만 겸손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hopeful people, hopeful people. 호프가 가득한, 소망이 가득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떤 축복을 주실런지 참 기대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무슨 상을 주실런지 지금 우리가 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무슨 상을 주실란가. 어떤 분이 골프를 너무 좋아해갖고 고민이 있어요. 야 이거 죽으면 골프 못 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천국에도 골프장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으로 응답이어서 너 내일부로 천국 골프장 부킹돼 있다. 그런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뭐 그런 게 이 세상에서는 재밌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훨씬 재밌는 거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가져올 은혜가 그걸 바랄지어다 이 정도로 뭘 가져오는지.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뭐 옛날에 다 해결된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뭘 갖고 오시는지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소망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작은 고난이 와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다 뚫고 나가시고 항상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